길거리, 벽에 붙어있는 오래된 인쇄물, 특히 표 같은 것을 보면 붉은색 글자들이 먼저 색이 바래고 납니다. 보통은 더 중요한 글자를 붉은색으로 쓰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색깔, 붉은색이 먼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불조심 이랬는데 지금은 조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처음에 중요했던 것, 핵심이었던 것들은 잊혀지고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더 오래 남아있다는 것. 그 흔적이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화가 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많은 걸 생각하게도 하는데요. 조심이라는 그 글자, 불조심, 개조심, 사람조심, 그 자리에, 그 바로 앞자리에 새로운 글자를 채워놓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당신 마음속에 지워진 붉은 글자,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그 자리에 어떤 글자를 다시 써넣으셨나요?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영화 이투마마에서 카페 타쿠바가 부른 인썸니아, 인썸니오입니다. 정확히는 불면증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청취자 조영우 씨가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열정이 식어버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신 조영우 씨에게 있어서 이 영화는 마음속에 지워진 열정이라는 붉은 글자를 선명하게 다시 살려내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송환을 보고 와서 그저 김동훈 감독께 감사하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멀쩡하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아무 불편없이 살아온 저로서는 그저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오늘 FM 영화음악 시네필 인터뷰 바로 송환의 김동원 감독을 만나봅니다. 사실 이 김동원 감독을 지난 2003년 11월에 만났었어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 송환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가장 매체로서는 방송 중에서는 제일 먼저 만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송환이 개봉되는 이 즈음에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 만나야 될까? 아니다. 얼마 전에 만났는데 왜 또 부르면 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론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김동원 감독과 함께 독립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비로소 얼마 전에 송환을 봤습니다. 이 송환을 본 지금 다시 김동원 감독과 이야기할 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조영우 씨처럼 그래요. 많은 사람에게 가슴에 있던 어떤 글자를 선명하게 되살려주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잠시 후에 만나 뵙죠. 아, 그 전에 저희 FM 영화음악의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편번호가 150-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뭐 물론 인터넷 www.imbc.com 이 주소로도 사연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거기 라디오 딱 누르시고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누르시고 오시면 저희가 그 앞에 조그마한 장을 마련해 놨거든요. 자, 이번 주에 청취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은 BMG 뮤직에서 제공하는 더티 댄싱 하바나 나이트 사운드트랙입니다. 자, 잠시 후에 김동원 감독 만나봅니다.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 틈이 없어야 합니다. 유지비, 엔진의 수명까지 생각한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셀로 관리하십시오. 있는 영화산책 FM 영화음악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영화 만들기를 성스러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어떤 계시와 부름을 받고 그것을 묵묵히 행하는 영화 만드는 성자처럼 느껴졌다고요. 우연히 카메라를 들고 나섰던 12년 전의 외출. 그렇게 이어진 긴 세월 동안 비전향 장기수 할아버지들의 삶을 순명이냐 묵묵히 따라갔던 김동원 감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스냅핀 인터뷰 송환의 김동원 감독 만나봅니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몇 달 만에 다시 뵙네요. 예. 언제 봬도 좋아요. 사실 제가 앞머리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동원 감독을 다시 만나서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편해가 아닐까 혹은 방송이 너무 편중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그런 생각 때문에 쉽게 부르지 못하다가 모시지 못하다가 아니다, 그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에서 모셨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주로 이제 독립 다큐멘터리 같은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송환을 미처 보지 못한 상태였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정말 송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굉장히 바쁘시죠? 그 개봉 사실은 처음 해보는 건데요. 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송환이 관객 만 명을 넘었다고요? 예, 많이들 도와주셔서요. 네.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저기 지난번에 뵀을 때도 그 이게 송환을 만들기까지 800시간이 넘는 분량의 그 필름으로 찍었다는 것 때문에 독립영화계에서는 그때부터 뭐 독립영화계의 블록버스터다 막 이런 얘기 나왔다는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만하면 정말 다큐멘터리 독립영화계의 블록버스터라고 할 만하죠? 글쎄요. 뭐 시간으로 보면은 블록버스터인데요. 네. 사실은 제작비는 거의 안 들었어요. 그 뭐 테이프만 있으면 네. 뭐 그리고 토크만 있으면 이제 찍었으니까 나중에 후반 작업할 때 이제 돈이 좀 들었는데 다행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그거 좀 지원을 해주셔서요. 네. 뭐 편하게 개봉을 한 편입니다. 아, 여튼 축하드립니다.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뭐 극장 개봉도 사실은 생각 못했죠. 그리고 한 뭐 한 2, 3천 명만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또 더 5천 명 5천 명 되니까 만 명 이렇게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지금 예상은 한 뭐 한 2만 5천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배급사 쪽에서. 참 많은 분께 힘도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독립영화 찍는 분들에게도 힘이 되시고 또 뿐만이 아니라 관객 입장에서는 영화 보면서 힘이 됐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기 보면 저희 부산 수용구 광안일동에 저희 청취자 김현우 씨는 송환을 봤습니다. 영화를 보던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변의 관객들의 반응 직접 접해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찍다가 보니 아니면 좀 오랫동안 만나서 그런지 좀 둔감해진 것 같은데 오히려 관객분들이 제가 잊어버렸던 걸 이렇게 되살려주고 아무튼 그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이 영화를 받아들일지 저도 좀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굉장히 그 뜨겁게 보신 것 같아요, 영화를. 예. 혹시라도 지금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분들께 직접 이 송환, 다큐멘터리 영화 송환에 대해서 감독님의 입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뭐,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는 그 92년 출소한 비전향 장기수들의 어떤 남한 생활, 그리고 그분들의 그 송환되기까지의 과정인데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네. 또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배우고 느꼈던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주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좀 드러낸 영화죠. 네. 그러니까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김동원 감독의 나레이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다큐멘터리에서 감독이 나레이션을 한다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감독의 그 주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뭐 많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직접 나레이션을 하고 생각을 담아내신 그 배경도 듣고 싶어요. 그건 비밀인데 그 제가 별 계획 없이 찍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야기로 연결되기가 참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저의 어떤 그 시선을 포함시켜서 영화를 네. 만들면 이게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고육지책이었고요.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니까 뭐 성우들이나 아나운서들이 나레이터를 해도 좋겠지만 네. 좀 제가 용기를 내서 직접 나레이션을 넣습니다. 근데 뭐 반응이 이렇게 뭐 몇 갈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 좀 아마추어적이다. 발음도 안 좋고 뭐 그런 반응도 있고 또 좀 어눌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좋다. 뭐 그런 반응도 있고요. 저는 처음에 제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그 나레이션 넣고 나고도 굉장히 하여튼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네. 몇 번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포기해서 지금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도 제 목소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들리거나 그러면 굉장히 듣기 싫거든요.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닭살 돋으시죠. 네. 네, 목소리가 참 부드럽고 좋으셨어요. 그래서 듣기도 좋았을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건 다큐멘터리지만 감독님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김동원 감독이. 이렇게 많은 부분 이 다큐멘터리의 힘은 감독 김동원이라는 감독이 던지는 질문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간중간에 질문을 계속 던지시잖아요. 그냥 담담히 찍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사회를 다시 돌아보는 그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이 그냥 감독님에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관객들 모두에게 또는 그러니까 저도요. 저에게 그 질문이 다시 돌아와서 꽂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가 그렇게 많은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님이 그 질문을 던지시면서 영화를 찍어가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찾으셨나요? 글쎄요. 아직까지 제가 그 장기수 할아버지들을 뭐 완전히 안다고 그럴 수도 없고 또 북의 어떤 체제나 어떤 지금 현실에 대해서 제가 별로 지식도 없고 그렇지만 그냥 오랜 세월의 어떤 그 어떤 힘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뭐 이념이 틀리고 또 생각이 틀리고 혹은 조금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친해질 수 있고 네. 이해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그래서 또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남이나 북이나 뭐 통일의 과정은 좀 힘들겠지만 서로 뭐 자유 왕래라든지 그런 그 화해로의 과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하게 됐거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그리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이 영화가 전해주는 게 그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12년 동안 같이 사신 거잖아요. 그야말로 같이 사시면서 사는 모습을 찍으신 거예요. 사는 모습을 찍다 보면 살면서 뭐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그냥 밥 먹고 지내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우리 사회를 보면서 서로가 뭐 토론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습이 그냥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비전한 장기수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사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삶의 모습, 저런 삶의 모습이 느껴져서 결국 해답이란 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김동원 감독님의 말씀이 그냥 영화 속에서 전해지거든요. 만나보니까 제가 느낀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흐뭇하네요. 일단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환 중에서 김영식 전향공작 이란 곡 들어보죠. 네, 오늘 스냅힐 인터뷰 송환의 김동원 감독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송환 중에서 김영식 전향공작이었습니다. 이 김영식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전향한 할아버지시죠? 네. 예, 이 송환에서 보면 참 이 비전향 장기수들의 삶도 삶이지만 그 모진 고문과 모진 생활들을 다 겪고 나서 전향했던 분들 있잖아요. 전향한 할아버지들의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 김영식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감독님이 굉장히 따뜻하게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이 김영식 할아버지 팬클럽도 생겼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 사실은 비공식적인 팬클럽이고요. 왜냐하면은 김영식 선생만 팬클럽이 생기면 네. 나머지 선생님들이 질투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보면요, 이 김영식 그 할아버지가 감독님의 시선이세요. 그리고 감독님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아 정말 그렇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정말 아주 순박하시잖아요 얼굴이.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너무 엄청난 뭐 사상이나 뭐 이렇게 자기가 버리지 못하는 뭐 그 무엇을 끝끝내 가지고 있을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분이 그렇게 장기수로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놀랍고 그분이 전향하시고 나서도 마음속에 어떤 그 고통이나 것들을 갖고 사시는 모습들이 참 힘들게 보였어요. 관객 입장에서도. 예, 그 제가 김영식 선생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위안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전향과 이제 도장을 찍었는데 네. 그래서 만약 저라면은 세상에 굉장히 냉소적이 되거나 네. 이제 어떤 저의 그 어떤 인간스러움을 이렇게 잃어버릴 것 같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 보면 역시 그 어떤 폭력이 인간성을 해치지 못한다는 결국은 그런 어떤 폭력을 당하고 또 거기 꺾이신 분이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그 정말 순박함을 간직하고 계시다는 그런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정말 그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예, 참 따뜻하고 순박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 다큐멘터리 영화 송환을 보면요. 사실 처음에는 주인공이 마치 그 김석형 선생이 네. 되지 않았을까 네, 하는 네.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어요. 영화의 첫머리는 그러니까 요양원에 계시던 네. 두 분 장기수 어르신이 요양원에 빠져나오시면서 그때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엘리트 출신의 아주 네. 사상이 투철하신 김석형 네. 선생 또 한 부분은 노동계급 출신의 조창순 선생 네. 그 두 분이었는데 다큐멘터리가 진행되면서 카메라는 조창순 선생에게 그리고 순박한 김용식 선생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거든요. 이거 뭐 이제 워낙 말씀을 잘하시고 또 이제 좀 잘생기셨잖아요. 김석형 선생님이. 예. 네. 처음에는 그 자연스럽게 그분한테 이제 카메라가 많이 갔는데 좀 시간이 흐르고 하여튼 조창수 선생님이 저희 그 집에 자주 오셨어요. 네. 그래서 친해지다 보니까 또 김석형 선생님은 제가 표현을 이제 지나치게 개몽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조금 제가 부담을 느낄 때도 있었고요. 어떤 면에서요? 제 수준이 그 학습 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한데 저를 너무 높게 평가하시고 이제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네. 또 그게 가끔 반복도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만나는 걸 피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조창순 선생님은 뭐 어려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네. 저희 애들 보러 이제 자주 오시고 그리고 가만 또 보면 그 두 분이 같이 지내셨잖아요. 네. 근데 뭐 설거지라든지 뭐 빨래라든가 이건 다 조 선생님만 하셔요. 그러게. 그래서 이게 뭐 이게 하여튼 더 좋아졌죠, 조 선생님이. 예. 그래서 영화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는 김동호 감독님께서 여러 장기수 선생님,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모습들, 그리고 특히 이 조청선 선생님에게 말 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 아까 전에도 그 김영식 선생님이 모든 고문에도 그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셨지만, 이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신 분들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네. 예의 바르고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고 보면 주변의 할아버지들이 다 그러시지는 않거든요. 이분들의 어떤 것이 이분들의 어떤 그 어떤 성품이나 인간성이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냉소적이지도 않고 내치지도 않고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글쎄요. 만약 그분들이 어떤 편한 생활을 하시던 분이라면 오히려 그런 뭐 남한테 뭐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배려에 부족하거나 그런 습관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워낙 그게 훈련이 되신 분들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남한에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변에서 받았지만 가능한 한 이제 도움을 안 받으시고 이렇게 독립하려는 그런 그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어떤 우리 저희가 해드린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챙겨 주셔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입학을 했는데 저는 입학을 했는지 뭐 이렇게 별 이렇게 신경을 못 썼는데 꼭 입학 선물 사다 주시고 뭐 생일 때도 뭐 조그만 거라도 하나 꼭 챙겨 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뭐 저보다 이렇게 그 뭐랄까 그릇이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넓고 또 꼼꼼하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했죠. 예, 그런데요, 김동훈 감독님 영화를 이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아 이쯤에서 더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도 있는데 멈추셨구나 하는 네.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 이유도 알긴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 보니까 굉장히 그분들을 많이 배려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좀 저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제 네. 머뭇머뭇 거리다가 뭐 다음에 하자 그러다가 결국은 소환되신 거예요. 끝까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민감한 질문들 같은 것도 좀 던지고 싶었고 좀 논쟁도 좀 하고 싶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그게 좀 제 본의와 다르게 굉장히 아픈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송환 직전에 또 너무 바쁘시고 또 편찮으시고 그래서 제가 끝내 질문을 못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신 게 이 다큐멘터리 영화 전편에 흐르는 것이 보면 가끔 사운드가 소리가 안 잡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화면도 약간 더 이렇게 구도가 좀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다 거기에 또 감독님의 나레이션으로 난 여기서 소리를 마이크를 더 가까이 가져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라는 나레이션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예의를 영화를 찍으면서도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도 작가 입장에서 그러긴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라면 좀 더 좋은 화면을 잡아내고 좀 더 좋은 소리를 잡아내고 그런 어떤 직업의식 같은 게 있을 텐데 안 그러셨어요, 감독님은? 뭐 제가 직무유기를 한 거죠. 하여튼 그런 프로페셔널리즘이 좀 저한테 아직 부족한 것 같고요. 저는 뭐 독립 다큐의 그 어떤 뭐 매력이 그러니까 네. 방송국에서는 그러면은 맨 쫓겨나겠죠 금방. 근데 저는 그 독립 다큐를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좀 마음이 약해도 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서 뭐 제가 뭐 어떤 뭐 기술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장비도 뭐 저한테는 없지만 어쨌든 최대한 다가가려고 그러고 또 어느 순간에는 자제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뭐 기술도 부족하고 장비도 없고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송환을 보고 송환의 힘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독의 시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가족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더 담아낼 수 있었는데 감독님은 그 자리에 더 오래 계시지 못하더라고요. 난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의 이야기에 카메라를 들이댈 수 없었다 하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종종 보는데 특히 뭐 그 볼링포 콜럼바인의 그 마이클 모어의 다큐멘터리도 예전에 많이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조롱하고 너무 비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나 그 의도는 분명히 알겠는데 보면서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 입을 것 같다는 것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김동원 감독님의 이번 송환은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쏟고 감동을 받았고 뭐 열정을 뭐 되살리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기술적으로 뛰어나지 않으면서 이야기할 것은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하게 비판할 것은 비판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배려하고 겸손하면서 비판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죠? 글쎄요. 그 제가 뭐 충분히 비판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되나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일본인 친구를 내세워서 네. 저 대신 비판을 해달라고 이제 네. 그런 역할을 나쁜 역할을 맡긴 거고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도와줬고 사실은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하죠. 자, 비판의 역할을 일본인 친구에게 넘겨서 미안하다고 김동훈 감독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죠. 송환 중에서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이 안에 어머니라는 곡이 있네요. 이 곡을 한번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눌까요? 다큐멘터리 영화 송환 중에서 어머니라는 곡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네필 인터뷰 송환의 김동원 감독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곡을 영화 속에서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원래는 김선명 선생님이 어머니를 만나는 그 장면에 쓰려고 했는데요. 네. 너무 곡이 좋아서 사실은 뺐습니다. 그 너무 음악에 그 어떤 감정이 몰입될 것 같아서 네. 오히려 좀 건조하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뺐습니다. 예, 건조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너무 좋은 음악은 뺐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영화가 건조하지 않았어요. 예. 왜 그럴까요? 바꿔 말하면 그 장면 자체로 이제 음악이 필요 없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음악까지 깔면 좀 너무 제 감정이 과잉될 것 같아서요. 네. 감정이 과잉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감상적인 음악도 빼셨다고 하셨는데 송환을 보면 저도 이제 여러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는데 우연히 제 옆자리에는 또 류승환 감독이 앉았습니다. 류승환 감독도 많이 우시더라고요. 감독들이 관객들이 영화 내내 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솔직히 송환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막 증폭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울지 않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거든요. 근데 영화 첫머리부터 울지 않아야 될 장면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두 비장한 장기수 어르신들이 나왔을 때 그 요양원에서 함께 생활하시던 할머니들이 그분들이 그냥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껴안으시고 마지막에 떠나실 때 손을 하나 딱 내밀어서 뭘 하나 주시는데 그게 초코우유더라고요. 초코우유 한 팩. 그 초코우유를 딱 보는 순간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든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감독님은 이 영화 편집하면서 800시간이 넘는 분량, 그야말로 12년 동안 촬영을 하셨는데 편집하시면서 이렇게 눈물 짓는 순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스스로도. 편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감정이 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 쭉 편집하지 않고 훑어볼 때는 네. 좀 많이 울었는데요. 일단 편집에 시작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울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네. 그 아주 지나쳤는데 스쳐 지나쳤는데 다시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들 네. 이제 그런 거를 발견할 때 이렇게 좀 다시 뜨거워지곤 하는데 이번에 그런 장면들이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면도 사실은 그냥 봤을 때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그 왜 저런 장면을 제가 늘 생각을 안 했는지 맨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장면 굉장히 짤막하게 처리됐었는데 보면서 이제 새록새록 의미가 생기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영화를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다 보면 끝낼 수 있는 순간이 좀 여러 번 보여요. 아, 이쯤에서 끝내셨을 것 같은데 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김동훈 감독께서 영화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에서 영화를 끝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서 끝내느냐가 아니라 네. 그 이걸 끝낼 수 있을까 네.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히 그 제가 평양에 가지 못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이게 그 끝을 내긴 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장면이 이제 끝장면이 돼야 되는지 좀 절망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2차 송환운동이 진행 중이고 네. 또 김영식 선생이 이제 김석형 조창조 선생 사시던 집에 이제 옮겨와서 또 생활하시고 김영식 선생을 이제 계속 지금 촬영하고 있지만 네. 이제 전주에서 올라오는 이야기 뭐 네. 이런 얘기는 또 생략될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러면 지금 송환되지 못한 다른 장기수 어르신, 비전향 장기수 혹은 전향하신 장기수들 계속 찍고 계시나요? 예, 그 지금 현재는 김영식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일종의 휴먼 다큐처럼 찍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2차 송환 운동이 생각보다 이렇게 뭐 불붙지 않고 있거든요. 네. 워낙 그 남북 관계가 좀 냉랭해서. 네. 그래서 아무튼 2차 송환이 성사될 때까지 네. 계속 찍긴 찍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난감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전혀 네. 점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김동완 감독께서 직접 그것을 찍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제작진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아, 이제 저희 조연출이었던 친구가 네. 이제 뭐랄까 크로스 마크를 하고 있고요. 김혜기 선생님을 워낙 둘이서 서로 좋아해요. 그래서 그, 김혜기 선생님과 이제 그 안학섭 선생님 네. 내외 분을 이제 송환 시사회 참석하시는 네. 그런 장면부터 지금 저희 조연출이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송환 2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땐 제목이 혹시 송환이 될까요? 아니면 송환 운동이 될까요? 그 제가 봤을 땐 귀한이 귀한 네 1편이 송환이었다면 네 제가 처음에 송환 제목을 귀한으로 지어야 되는지 송환으로 지어야 되는지 좀 망설였는데 사실 이 말씀을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도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네. 제목 얘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네 그래서 송환이라는 게 굉장히 좀 차가운 네. 제목이잖아요. 네. 원래는 이게 뭐 군사 용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송환이라고 결정을 한 것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걸 뭐 미화할 수도 없고 어떤 저희 어떤 정치적인 그 어떤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대립 같은 것들이 그 제목이 그런 것들을 좀 상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좀 딱딱한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은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선생님 주인공이라면은 귀환이 돼야 되는데 이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온 건 이제 나만이기 때문에 송환이라고 달았고요. 글쎄 한편으로는 또 환이라는 제목도 생각을 해봤어요. 환이요? 환. 환. 네. 그냥 환. 그러니까 송도 빼고 귀도 네. 빼고 그냥. 그냥 돌아간다. 네, 돌아가는 그 어떤 좀 더 중립적이고 뭔가 그런 여운이 남는 제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환이라는 제목 좀 더 정말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자, 일단 우리 음악을 한 곡을 듣고 김동원 감독과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송환 중에서 아주 흥겨운 장면이 있어요. 사실 이 송환에는 눈물을 쏟아내는 장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웃기고 그리고 발랄한 장면들도 많아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재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일깨워준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장기수 어르신들이 다 함께 동해안 여행을 가서 지내던 그 장면 직접 영화 속에서 들어봅니다. 몇 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왔다. 송환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생님들은 남력당에 대한 추억거리를 남기고 싶어 하셨던 것 같다. 내겐 선생님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다. 자, 우리 김선명 선생님 달려보내 주도록 말이야. 제발 소원 성취해 주소. 둘, 셋. 네, 다큐멘터리 영화 송화한 중에서 동해안 여행, 장기소 어르신들이 동해안 여행을 하는 그 장면을 영화 속에서 직접 뽑아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네필 인터뷰 송환의 감독 김동원 감독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감독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혹시? 다큐멘터리를 찍다 보면 사람들을 삶 속으로 직접 카메라를 갖다 대는 것이고 허구가 아니라 그러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많으실 것 같고 특히 비전향 그 장기소 어르신들도 직접 대면하다 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편협된 생각들도 접할 수 있을 것이고 지칠 것 같기도 한데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죠. 네. 좀 쉬고 싶고 피하고 싶고 뭐 그럴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좀 가끔 도망도 가고 그래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좀 그런 정말 이렇게 피하고 싶을 때 꾹 참고 그 자리에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어떤 보상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네. 아, 내가 있길 잘했다 그런. 네. 뭐 그런 걸 알면서도 피할 때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떤 참지 못하면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면은 좀 약간 빠져 있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이제 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다시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힘은 또 무엇인가요? 글쎄요. 그 제가 볼 때는 물론 어떤 부분적으로는 네. 제가 못마땅하고 또 좀 회의가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좀 물러서서 이렇게 보면 역시 그분들 또 혹은 그 사건들 현장에 제가 있고 싶고 그런 생각이 더 강한 것 같고요. 예. 또 조금 물러나 있다 보면 다시 재충전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봉천동에서 살고 계세요? 이 영화를 찍을? 봉천동이 이제 2001년도에 다 철거가 되고 이제 네. 지금 아파트촌 숲이 돼버렸는데요. 그래요? 철거 중에 이제 그 아랫동네로 내려와 있습니다. 네. 이 다큐멘터리에 담겨진 그 주민들도 역시 지금 이웃인가요? 다 이제 좀 흩어졌죠. 그 네. 봉천동이 철거되는 바람에. 그래도 이제 뭐 연락은 계속하죠. 이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분들께? 한 번. 그분 두 분은 봤는데. 네. 저희 집사람까지 세 사람 봤는데 이제 한 분이 못 봤어요. 이 다큐멘터리 송환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비전향 장기소 어르신들이 이제 북한으로 가셔서 북한 선전 영화를 찍은 그 장면이 나와요. 네. 보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속의 그 주인공들 같으세요. 그러니까 막 석양이죠. 막 빨간 그 마치 아마겟돈에서 그 지구를 지키는 용사들처럼 그 태양을 배경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장면들을 보이는데 그거 보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좀 기술적으로는 조악하죠. 그 그냥 태양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오버랩 시킨 좀 유치한 어떤 기술이고 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또 그 태양이라는 그 의미가 북에서 차지하는 네. 그래 그 어떤 상징적 의미가 나름대로 있고 또 어떤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모습이 그렇게 오버랩될지는 몰랐겠죠. 그렇지만 만약 그 완성된 장면을 봤을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그 말씀을 사실 영화에서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분들도 써 편할 것만 같 편할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영화 속에 보면 굉장히 이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만들어 놓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뭐 80년대 학생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들, 386세대, 또 인도주의적인 단체로 알려졌던 종교단체의 어떤 그 뒷모습, 그런가 하면 극우 보수 언론의 기자, 그리고 납북자 가족단체, 비민촌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이렇게 삽입돼서 그 갈피갈피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을 좀 더, 그러니까 선명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순간은 없으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이 얘기를 조금 더, 조금 더 듣고 싶다. 네, 네. 그러니까 12년 동안 800시간의 네, 네. 분량으로 찍으셨는데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다, 조금 더 보고 싶다 하는 관객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저도 편집할 때 이제 최초 편집, 뭐 가편집 때는 좀 시간 분량이 좀 많았는데요. 제 호흡이 그만큼 이제 길지 않아서 그런지 좀 많이 드러냈어요 사실은. 네. 너무 이제 그 이야기의 진행 속도하고 그 시퀀스들이 차지하는 의미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그 제가 느끼는 그 호흡의 템포하고 네. 에 비해서 너무 긴 것 같았기 때문에 좀 많이 드러냈는데. 제가 어디선가 DVD로 이 송환을 만드신다는 기사를 읽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만드신 예, 예정인가요? 그것도 겁나는 일이거든요. 사실 아마 편집한 것만큼 힘든 일이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혹시 그 DVD에서 보지 못했던 다른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을까요? 뭐 DVD를 만드는 목적이 이제 그거니까요. 이제 선생 좀 담고 싶었지만은 담지 못했던 선생들 여러 분들 그다음에 그밖에 그 에피소드들 그런 게 좀 담기겠죠. 그것도 보통 작업이 아니겠네요. 앞으로 하시려면요. 예, 좀 겁이 납니다. 지난번 만남에서 제가 앞으로 또 무엇을 하실 것인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썬댄스 때문에 뭐 별다른 생각 없다라고 그때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썬댄스를 다녀오셨는데 네. 이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극장 개봉 중인데 사실은 독립영화 배급이 극장을 통한 배급에만 의존하는 것은 좀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상영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지역 상영이요? 그러니까 그 극장이 없는 뭐 중소도시 아니면은 어떤 단체나 학교 뭐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순회 상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이제 다음 주에도 충주나 뭐 청주 그리고 저기 지난주에는 이제 사북이나 뭐 이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적 혜택을 덜 받는 네. 그런 지역을 좀 가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DVD 작업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뭐 또 그 아까 김영식 선생 촬영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뭔가 집중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힘이 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김동호 감독 한 분이 힘이 들어서 너무 많은 다른 분들에게 오히려 힘을 주신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송환은 지금 저희 청취자 경남의 정혜선 씨가 송환을 제 인생의 최고 영화로 주저없이 꼽습니다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사실 정말 창피한 말이지만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항상 그 힘을 얻곤 해요. 그런데 이 송환을 아마 제 인생의 영화의 그 목록에 올릴 수 있는 정말 너무 뛰어난 영화가 된 것 같아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이 자리에서 올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정말 그 약간 묵묵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묵묵하게 하시는 작업을 오랫동안 그러니까 힘있게 걸으셔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신혜필 인터뷰에서도 언젠가 곧 만나뵙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송한. 오늘 신혜필 인터뷰에서 12년 동안 묵묵히 카메라를 들이대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 같은 영화 한 편을 안겨다 주신 김동원 감독과 함께했는데요. 언젠가 정말 이 신혜필 인터뷰에서 또 한번 만나보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송한의 엔딩 크레딧에 올라갔던 음악 들으면서 저희 FM 영화음악도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혜영,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